우리나라 선수들이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7년 국제항공리원맹 경기대회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서명범 선수는 14일과 15일에 있은 2017년 국제항공리원맹 아시아컵 모형항공 자유비행 경기대회 중급 대급 활공기 개인 경기에서 각각 1위를, 김은복 선수는 중급 활공기 개인 경기에서 2위를 했습니다. 김은복, 서명범, 김성일 선수들은 16일에 진행된 2017년 국제항공리원맹 서두넘 발지로 기념컵 경기대회 대급 활공기 개인 경기에서 각각 1, 2, 3위를 했습니다.